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흉명가극에서 나오는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초순서로 흉명가극 피바다 중에서 사랑하는 을남이는 어디로 갔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60, 1971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각색한 흉명가극 피바다의 제6장에서 갑순에 의해서 불려보집니다. 가사는 감방에서 받은 상처라 하여 앓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약 한 초 미움 한 모금 제대로 대접 못하여 괴로운데 동생마저 오대론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안타까워지는 갑순이의 내면적 심리세계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색깔이 뚜렷한 통속적이고 예술적 품위가 높은 선율에 의해서 가사의 사상정서적 내용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색있고 통속적인 선율은 동생 을라미를 찾는 갑순이의 구체적인 심리세계와 동생을 극진히 사랑하고 어머니를 정성다해 모시려는 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흉명가극 피바다 중에서 흉명만이 살 길이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60, 1971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명가극 피바다의 제7장에서 성시공격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선인민 흉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한 데 이어 펼쳐지는 경축 장면에서 불려보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온갖 슬픔과 시련을 헤치면서 오직 흉명만이 피압박 인민대 중에 살 길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찾게 된 주인공 어머니 체험을 호소성이 강한 시적 형상으로 설득력 있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졸졸한 서정성과 전투적인 호소성이 결합된 폭넓은 음악 형상을 이루고 주인공 어머니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곡에서 노래는 흉명가로 성장한 주인공 어머니 성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주제사상의 해명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기둥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아 희석하여 흉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에서 오모니를 모시고 행복히 살리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60일 1972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흉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제1장에서 좁쌀 두 마리 빚을 물기 위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지주집 모슴으로 끌려간 오빠 철령이가 8년간의 조주론 모슴살이를 끝내게 되는 날 그를 찾아 지주집 뜰하게 들어선 주인공 꽃분이와 동생 순이 그리고 오빠에 의해 불이 붙이고 있습니다. 가사는 오빠의 모슴살이가 끝나는 것을 한없이 기뻐하며 다정한 삼형제가 함께 모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리라는 주인공들의 심리 세계를 생활적인 간결한 시구들로 절절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정서적 표상이 뚜렷한 특색 있는 선율에 의해서 훌륭하게 성격화되었습니다. 다정한 삼형제의 아름다운 인정 심리세계와 밝은 앞날에 대한 이울리란 지향을 반영한 노래는 그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다음의 장면들에서 악랄한 지조의 가진 악행으로 빚어지는 주인공 꽃분이 일가의 비참상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흉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에서 정성이면 돌에도 꽃핀다더니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체 60일 1972년에 창작된 이 가요는 흉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한 생을 고역 속에 시달리다가 악착한 세상에 대한 피 맺힌 원한을 품고 숨을 거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주인공 꽃분이와 동생 순이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제3장 3경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주인공 꽃분이의 정성이 부족하여 어머니를 잃게 되었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을 제기하면서 원한에 찬 세상을 조작하고 있으며 꽃분이 자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온 세상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애절하면서도 비장하고 울분에 찬 정서로 졸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극에서 주인공의 비극적 체험이 강조되는 장면들에서 울리면서 주인공 꽃분이를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우고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을 파헤치는 데서 중요한 음악 형상적 역할을 하는 기둥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